기독직해 뺀 너의 향기에 발이 묶인 난 네 꿈엔 너의 같아 가슴 속 한편 불꽃 같은 기억 연기처럼 살지 속삭여줄래 그저 내가 야 다친 너의 세계 열 수 있는 건지 데려가줄래 너를 가린 벨 그 속에 내 세계 할 수는 없는 건지 난 매일 밤 내게 잠이 든